오는 거리를 걸어서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추억일까. 그날도 비가 내려서 나를 떠나갔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. 기다리는 나에게 오.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. 꿈을 꾼 건 아니었어. 너만이 차가운 이 길을 멈출 수 있는 걸. 비가 내려서 나를 떠나갔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.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. 꿈을 꾼 건 아니었어.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어. 사랑한 건 너뿐이야. 꿈을 꾼 건 아니었어.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.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.